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 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제도 방어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13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러시아의 따스통신,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미국의 인터넷 통신 NK뉴스와 인터넷 홈페이지 레디트, 일본의 교도통신,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뿌리머리의 24통신, 중국의 환구망,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